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내가 지켜선 조국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김광은 작곡인 내가 지켜선 조국 이 노래는 주체 79, 1990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연은 흉룡의 총대를 옥색에 틀어잡고 사랑하는 조국의 방선을 졸벽으로 지켜가는 인민군 장병들의 열렬한 조국의 감정을 진실한 시음악적 형상으로 펼쳐보인 손군시대 명곡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연은 누구나 생활을 통하여 피부로 줄감한 조국의 귀중함과 뜨거운 사랑의 감정, 조국소의 불타는 의지를 조국소의 전초선에 서 있는 인민군 초병의 시점에서 생동한 형상으로 그려보이고 있습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어린 시절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과 결부시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사의 2절에서는 사랑하는 정든 집과 끝없는 긍지와 자랑을 안고 삶의 전부인 조국을 지켜갈 의지를 더욱 굳히는 인민군 초병의 감정 세계를 생동하게 그려보이고 있습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흉흉한 용도 밑에 승승장구하는 조국을 떠나서는 나소자란 고향도 사랑하는 부모 초자도 자신도 생각할 수 없다는 생활의 진리, 삶의 좌우명을 강조하면서 그 진리를 가슴에 간직하고 총대로 조국을 지키는 길에 한 생을 바쳐가려는 불타는 의지를 격조 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처소를 지켜선 천만 장병들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무한한 조국애와 투철한 조국 수호정신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인 시형상은 친근하고 뜨거운 정수가 굽이치는 소정적인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분의 사박자에 기초하여 미네린 대조에서 흐르는 선율은 심표로 시작되어 소소히 솟아올랐다가 하강하면서 가슴 속에 차넘치는 부풀어 오르는 흥분과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요 내가 지켜선 조국은 사회주의 소존의 제일선을 지켜선 천만 장병들의 가슴마다에 서정이 간직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불타는 조국 소의 의지를 진실하고 졸졸한 시음악적 형상으로 펼쳐 보인 것을 알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들 속에서 놀리 풀리워지고 있는 시대의 명곡입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좋은 사이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작사, 라국 작곡인 가요 존사의 노래는 주체 78, 1989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예수령과 존사들과 함께 창작된 노래로서 가요란 조국해방 전쟁 시기 조국 땅을 피로써 지켜싸운 인민군 존사들의 용족 투쟁을 감명 깊게 노래한 명곡들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는 가사 1절에서 옛 존어에 묻혀있는 단피와 빨갛게 익은 고지의 산딸기와 같은 세부들을 통해서 저 멀리 흘러간 존어의 그날에도 사람들의 추억을 이끌어갑니다. 이와 함께 가사의 2절과 3절에서는 전하의 그날 전사들이 가슴속에 간직한 것은 소중한 조국이며 불타는 전옥가에서 전사들이 그려본 것은 고마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품이라고 노래하면서 인민군 전사들의 무비의 영감성과 영웅적 희생정신은 바로 수령님 찾아주시고 빛내주신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가사 4절에서 후세의 길이 좋날 위훈을 세우고도 자그마한 엽서만을 고향에 보내는 인민군 존사들이 적들을 존열케 하는 무적의 용사들로 자라나 전쟁의 승리를 앞당겨 올 수 있은 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용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수령의 용도를 잘 받들 때 조국도 지켜낼 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깊은 추억과 뜨거운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음악 현상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리소조에서 8분의 6박자에 기초하여 흘러가는 선율은 낮은 음구에서 시작되어 같은 높이에서 움직이다가 솟아올라 순탄하게 흘러가면서 가슴속에 간직되어 있던 못 잊을 추억에 대한 표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조국을 지켜 피 흘려 싸운 인민군 전사들의 녹슬 감동 깊은 추억 속에 되새겨보게 하면서 수많은 영웅 전사들의 피땀이 스며있는 조국의 귀중함을 사색적이고 감동적인 가사와 음악 형상으로 깊이 새겨주는 명곡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사랑 속에 놀리 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초노이 피도 서갔으리 고지인 산딸기가 빨갛게 익었으리 그러나 잊지 마시라 그 유 지기 이윤네 이윤네 성군님 계시기 이윤네 이윤네 그럼 음악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